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승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북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승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200일 전투의 창조대해전에서 덩키하고 가슴 후련한 승전 포성을 울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자비적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와 사회주의 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흉모와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좌룡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미아리쳐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해국 재력을 갖춘 필승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우시어 저국과 민족의 안전, 후손만대 무궁번영할 삶의 터전을 굳건히 담보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해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적대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들씌운 위훈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의 고의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해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사상과 중심을 맞들고 필승의 복음인 자강육제일주의 기치 높이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달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식의 다양한 전략 무기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세계 만망에 빛내는 데 적극이 바지에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